짐을 하거나 사랑은 알 수 없어요.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한 나의 울지요. 그대 작은 가슴아 심어준 사랑이야.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.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야.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버려.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.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.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야. 때로는 술 아닌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이 사랑의 진실인가요?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야. 상처를 주지 마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.